시간아 10, 9, 8 달려봐 10, 9, 8, 7, 6 내게로 5, 4, 3 빠져봐 5, 4, 3, 2, 1 Let's go, let's go, let's go. 내 눈이 가슴이 가슴이